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황해북도의 서흥군 범안리에, 형령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승오리 세멘트 공장에, 조국 해방 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출비 인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연산군에, 평양의 대동강 맥주 공장에는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었습니다.